깨졌고 오늘을 짊어진 행조차 나에게 없어. 별안 끝에서 바로 내딛듯내 발목을 잡는 그대의 슬픈 살고 싶게 만들어 따뜻한 마음 가지려 할 때 또다시 삶을